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신앙과 일상.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나이다. 헌신, 서약, 충성 이런 게 아니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일상이라서 뭘 하는 겁니까? 죽음의 방식으로 존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부활로 만들어내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죽는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활을 만들어내신다.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 두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김인준 선생님 본문이 어디였죠? 자, 우리 학생부에 노트 했을 테니까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부모님을 선택하고 내 키, 내 외모를 선택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존재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바꾸어 부활을 이루어냈듯이 그렇게 해간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되어지고 이곳에 던져진 것이었죠. 자, 세 번째, 지난주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회복에 대해서 했었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 왜 예수 안 믿냐? 너 죽을래? 이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믿게 된 것은 옆에 사람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2등을 하고 내가 꼴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으면 거기 존재에 의의가 있는 거죠. 세상 방식은 반대죠. 짓밟아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1등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존재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입니다. 2012년에 세계 인구 보고서 한국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여자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2012년도에 나왔으니까요. 84세입니다. 지금 한 86세까지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이니까. 남자분은 그 당시에 77.3세입니다. 지금 한 80세 넘었겠죠? 남자, 여자 평균을 합치면 80.2세입니다. 그 당시 2012년에. 지금은 한 82세나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82세나 83세 정도가 됩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CF를 보시면 다 나오는 게 웰빙. 웰빙의 뜻이 뭡니까? 허정욱 선생님. 허정욱 형제. 웰빙의 뜻이 뭡니까? 그래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런 말이 막 유행합니다. 또 한참 지나니까 뭐가 유행합니까? Well dying. 뭡니까? 잘 죽는 겁니다. 요즘은 또 여러분 화장품 다 보시면 뭐가 유행합니까? 모르시죠? Well aging. 의미 있게 늙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CF가 그런 것들 다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인생인데 83세 정도가 인생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살았죠. 20년이 넘고 30년이 된 사람도 있고 60년이 돼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같은 이제 50년이 돼가죠. 인간이 평생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누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제일 많은 82세로 잡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80년으로 잡으면 우리 인간의 시간이 70만 1280시간이랍니다. 83년으로 잡으면 70만 아마 3천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26년 22만 7760시간을 사람들이 일로 보낸답니다. 일하는 것으로.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있죠?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늘 부족한 거 있잖아요. 늘 잠자는 거.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자도 부족함을. 25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모아도 다 합치면 여러분 평생 83세를 산다 하면 25년을 잠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23만 9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TV와 영화를 보는 것. 이게 12년입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는데 보내는 시간이 12년입니다. 다 합치면. 83세까지. 0세부터. 평균이. 4위는 뭘까요? 식사, 간식. 이게 먹는 시간. 이게 7년 반입니다. 56,560시간. 전화 통화하는 시간. 이게 그 다음입니다. 몇 년인지 아세요?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게 5년입니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화장실 가잖아요. 우리 가면 한 30초, 한번 1분, 우리 윤희 같으면 한 5분에서 10분 걸리더라고요. 화장실 가면서 지금 다 모아놓으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시간. 이게 2년입니다.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여자분들 화장하는 시간 남자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평균 화장하는 시간을 전체로 합쳐놓으면 136일 동안 화장만 하고 있다랍니다. 전체 인생 중에서. 근데 더 들뜰 것 같아요. 늙어가면 안 하고 젊을 때 많이 하니까 그러겠지만은 남자들은 약 56일 전체 화장하는 시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인생을 소비하는 시간들의 목록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하나 또 해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각각 개인 통장이 있다고 합시다. 86,400원을 누군가가 매일 입금해 줍니다. 좋겠죠? 근데 그 계좌는 당일, 그날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녁에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내가 저축해 놨다 그 다음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날 모두 다 뽑아내서 뭐 PC방을 가든 써야죠. 그런데 86,400초가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86,400초가 우리에게 매일 주어집니다. 매일 밤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버릴 뿐입니다.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은 당신에게 새로운 돈을 넣어주듯이 그리고 그날 밤 그 돈은 사라지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86,400초는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연장시킬 수도 없고 잔액이 남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보내지 말걸.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을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주야! 갑자기 성령 다니다가 성령 읽고, 기도하고, 막 큰 능력이 생기고,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민에게 18절 띄워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앞에 뭐가 대조를 해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성령 충만이 왜 하필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어 있을까요? 그 해답이 나와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말 뜻이 뭡니까? 혹시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 뭐하여?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헛되이 쓴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헛되이 쓴 것. 낭비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이고 방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낭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시간과 연관지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주야! 이게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조금 더 알아볼까요? 정민이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대충 여러분에게 본문을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세월은 뭡니까? 딱 연결이 되죠.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낀다는 표현이죠. 이 아끼다라는 말은 아 내게 86,400초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조금 쓰고 덜 쓰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끼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속하다 이런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속량하여 다시 사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을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뜻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을 구속해 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세월을 아낀다는 뭡니까? 시간을 구속해 내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세월을 구속해내야 됩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16절에 때가 이 때라는 말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조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속해 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86,400초가 주어졌는데, 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은 다 흘러가 버렸는데, 시간을 구속해 내라. 때가 악하니, 세상이 악하니.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시간을 악한 일에 버려진 데서 찾아와 선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사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17절 보여주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다시. 시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말이죠.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우리가 악한 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신 자. 성령 충만으로 시간을 받지 못하고 낭비하고 술 취해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선한 일에, 구속된 일에 잘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정도 본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주여!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갑자기 성경을 막 몇 장씩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시간을 악한 세상에서 낭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구속해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쉽게 표현하면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잘 쓴다라는 말은 구속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사용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희한한 능력이 생겨서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오래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어볼 게 있겠죠,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시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시간은 뭡니까? 약간 어려워요. 시간은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내게 주어진 시간도 끝날 날이 있네?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시간을 다 넘어서죠. 우리에게 시간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거룩,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해진다라는 말이죠. 거룩해진다.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 시간 속에서 거룩해 자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면. 이 말은 한꺼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거룩!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더니 거룩해집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담겨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봐보십시오. 한번. 저는 여러분이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보시고요. 보통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를 만나면 처음에 감격이 주어집니다. 아마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마음에 뭐 뜨거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되던가요? 불만도 없고 맨날 감사만 있고 행복해지던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이 헷갈렸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갖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뜨거움을 가졌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제게 많이 찾아왔던 것이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막 목사님들이 확신하라고 하는데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에게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동도 생생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번의 감동과 다짐과 의지 이것이 내 현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구속해내서 선한 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나는 이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안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알게 된 것이 항복해가는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게 시간을 주셔서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약속이 불확실한데 한 번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태만 오르시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걸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선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뭘 하냐 하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역사이고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10대이든 여러분이 20대이든 여러분이 30대이든 저처럼 40대이든 50대이든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항복하여 예수를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항복을 한번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헷갈리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여전히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가 있고 선택과 믿음을 고백하며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상태가 불안하고 후회스러운 인생만 계속됩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 일종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으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는 허무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마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항복한다는 말은 목사님, 내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내게 만족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약속이 어떻게 그렇게 달콤한지를 알아갈 때 항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똑똑한 머리를 믿었었는데 내가 똑똑한 과학을 믿었었는데 경험을 의지했었는데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항복입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 나눴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집을 나가죠. 아버지 재산을 다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줍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죠. 근데 이 탕자비와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핵심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돌아오면서 이제 누가 보면 15장에 가시면 여러분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여서 품꾼들도 나보다는 낫다.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탕자가. 탕자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나가서 살아봤더니 세상은 나를 짓누르고 세상은 나를 빼앗고 세상은 소모하고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 재산 다 사용했잖아. 너 나가버려. 안 그럽니다. 신발을 벗고 멀리는 둘째 아들 쫓아가서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 집은 이렇게 풍족하구나. 세상은 나를 다 빼앗아갔는데. 이게 탕자 비유의 핵심입니다. 탕자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항복 이것입니다. 부분적인 항복이 아니라 곁에 있지만 불만을 품고 있는 큰 아들처럼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이 화려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와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고통이며 끝내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더 커보십시오. 대학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 품에서 용돈 받고 살지만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여러분을 끝내 고통에 끝내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학년 올라가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5남매를 이제 키워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제가 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저 힘든 것이 싫었는데 억울할 만큼 내게 나쁜 조건을 주시고 친구들한테는 다 좋은 조건을 주신 것 같았었는데 기가 막힐 만큼 나는 못생기고 키가 작게 하셨고 다른 일은 잘생기고 좋은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심지어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면 오늘 주어진 현실을,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그 상황에서 너 하나님의 사랑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아라. 네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연극 또는 영화에서 배우가 역할을 감당하듯이 멋진 역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모양밖에 안 주시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양과 그 형편을 통하여 아름답게 일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이제 3절을 읽을 거니까 여러분 1절부터 1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학생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학생들이 읽었죠? 이 로마서 12장 1절은 그 전에 너 구원, 예수님이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인생을 살아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너 구원 받았지?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미래로 미루어지지 않지, 미루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위대하게 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풀면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리만족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살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2절 청년들이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청년들 시작. 술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 잠에서 깨어나라! 어리석지 말라! 너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니?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명예롭게 사용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생과 청년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야, 뭐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조건 속에 매여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거나 쓸모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원망스러운 시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십시오. 위대한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닌 여러분의 간증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성공으로 바꾸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과거 역사에다 심어놓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번복할 수 없음을 못 박아둔 조치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86,400초가 우리에게 평균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시간과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